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 전 지역의 각계층 주민 786명이 17일 감사원에 박근혜 보수패당이 당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.